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되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어디서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썼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2년 반 동안 사역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두란노라는 곳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학당을 차리고 그곳에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에베소는 당시 지명으로 아시아에 있었는데 그 아시아의 중심 도시여서 2년 반 동안 매일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치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그런 사역을 에베소 사역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와 에베소라는 도시는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깊이 박혀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지명이 성경 읽는데 참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 무슨 길리기아, 뭐 다소, 수리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무슨 역사책이나 이런 거 읽을 때 지명이 쭉 나열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죠. 빨리 지나갔으면 하죠. 근데 우리 고향 이름이 거기 있으면 내가 태어난 곳,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지명이 거기 딱 나와 있으면 갑자기 재미없던 게 재밌어지고 막 마음에 의미가 새겨지고 그렇거든요.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족보도 멀게 막 지나가는 게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그게 우리 할아버지고 지금 우리 집안이고 그러면 갑자기 흥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도시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의미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지도가 아마 나올 거예요. 고린도 에베소에 어떻게 바울이 가게 됐는지 지도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당시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이게 아프리카고 이게 아시아고 지금 여기 터키고 여기는 유럽입니다. 여기가 이제 드로아라는 곳이고 여기가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지금 옛날 비잔틴이라고 부르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다리. 예, 드로아가 여기 있고요. 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여기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교회. 이곳에서 바울이 여기를 근거지로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고린도란 도시에 가게 된 계기는 2차 선교 여행 때 가게 됐습니다. 고린도 갈 계획이 없었어요. 바울은 원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여기 갈라디아 이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고 에베소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이 아시아라고 돼 있잖아요. 당시 이제 지금은 아시아가 여기 우리 한국까지 다 포함한 큰 대륙이지만 당시 아시아 그러면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시아라고 여기를 부르기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니 우리가 태어난 대륙이 아시아 대륙이 된 거예요. 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거든요.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온 아시아를 복음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잖아요. 가는 길을 막으시니까 바울이 남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히고 북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히고 막히고 막혀서 도착한 곳이 드로아라는 곳이었잖아요. 땅끝입니다. 땅끝. 땅끝.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 넘어가지 않았어요.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걸 민감하게 알아들었는데 주저앉아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렇게 힘을 내는데 하나님 막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지도 않았어요. 그저 열린 길로 계속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크잖아요. 진실하고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속 갔어요. 가다가 도착한 곳이 드로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쫓겨서 마지막에 도착한 더 갈 곳이 없는 땅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예비한 바울이 딱 있기 원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곳이었어요.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응답인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이게 행운인지 그냥 세상 일이 되다가 일어난 일인지 로또 맞은 것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지 못했지만 오래 드리는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센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제일이잖아요. 어머니 당대의 자식이 복받는 걸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기도예요. 예,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길을 여셔도 갈 힘이 없어요. 무릎이 다 오그러졌는데요. 근데 바울은 막으셔도 열린 길로 계속 가다 보니까 가는 실력이 생겼어요.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건너보라고 하니까 응답인 줄 알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는 이게 그리스 반도예요. 여기 아가야라고 됐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반도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가야, 거기가 에게해라고 그래요. 에게해. 에게해. 에게해는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무대가 되는 그 에게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겁니다. 에게해. 아가야. 처음에 여기 마게도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을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도 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바울이 혈혈단신으로 가다가 도착한 곳이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혈혈단신으로 혼자. 고린도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가 연결되는 다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배와 모든 육로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부와 지혜, 종교와 이런 모든 문명과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어요. 이곳에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니까 돈도 없잖아요. 낮에는 일하고 주중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힘을 얻고 또 이 마가야 여기 마게도냐를 떠나올 때 자기 제자들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왔거든요. 자기 급하게 또 피신 가니까 그 사람들이 또 좋은 소식과 선물을 가지고 고린도로 내려와서 합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전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고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제일 고급됐다고 세련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유대 시골에서 온 랍비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소식이라고 전하는 복음이 우습게 들렸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을 한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래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도 그렇게 바울을 쫓아낸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꿈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용기를 얻고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사역했다고 그러죠?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가려던 생각도 없었고 목숨에 위협을 느껴서 겨우 쫓아간 것이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1년 반을 사역을 했어요. 그게 유럽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3차 여행을 갑니다. 3차 여행을 출발해서 이제 갈라디아 이미 있던 교회들을 돌보고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뛰어난 아주 지혜로운 성경 교사가 등장을 해요. 아볼로는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교사였어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누가 있었냐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를 잠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여기로 돌아갈 때 에베소를 잠깐 들려요. 잠깐 들려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겠다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갈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있었어요. 아볼로라는 성경교사가 복음 전하는 거 예수를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부족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준비시키는 것까지는 아볼로가 잘 전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펄펄 살아 움직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삶을 얻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는 여자입니다. 텐트 만드는 여자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한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예수에 관한 도를 정확하게 가르치니까 아볼로가 겸손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새롭게 배운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다가 고린도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편지를 써서 돈을 모아서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냅니다. 근데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고린도는 참 운이 좋은 복받은 도시네요. 바울이 복음을 1년 반 동안 전하고 당시 성경학자로 세계 최고봉인 아볼로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참 지식이 뛰어나고 얼마나 막 훌륭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은 운 그런 복받은 도시가 됐잖아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바울이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서 전부터 하고 싶었던 대로 2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에베소에서 날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온 아시아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막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요. 귀신이 쫓겨갔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땀 닦은 손수건 그거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 환부에 놓으니까 병이 났어요. 바울이 텐트 만들 때 썼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한테 덮어주니까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막 너무 놀라우니까 어떤 사람까지 생겼냐면은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뭐 흉내내고 다니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그러다가 참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일도 막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는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아데미란 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에요.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니까 얼마나 마술사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굴복해서 마술책을 다 갖다가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진리로, 우리 말씀을 진리로 받겠다 하고서 뭐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그게 그 불태운 책의 값이 은 5만 냥이래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이야 책이 흔하고 흔했지만 당시는 책을 가진 사람은 권력자였거든요. 예, 0.1%도 책이 없었어요. 근데 다 불태웠대. 얼마나 능력과 지혜가 뛰어났습니까?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하는 중에, 바울이 능력과 지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심한 고생도 겪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 에베소에서 맹수에 잡아먹힐 위험에 날마다 처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맨날 죽는 것 같고 맨날 맹수의 위협에 있고 맨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나는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몸과 마음의 고생을 했어요. 그때 고린도에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고린도 그렇게 1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에 많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도시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좋은 소식도 들려왔지만 마음 아픈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맨 마지막에 고린도 예배소에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 맨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못 자고 파산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데 그 모든 일들보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있는데 온 세상 교회들을 위해서 내 마음이 애쓰는 것이다. 교회 소식을 들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교회 무슨 문제가 있다면 바울의 마음이 덜컹하고 바울의 마음이 철렁해서 그게 매맞는 것보다 못 먹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것보다 더 괴롭다고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마음에 채우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왔을 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이 바울에게 고린도와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를 조금 알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 새롭게 다가옵니다. 남의 얘기였는데 그냥 훌륭한 사람 얘기였는데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예. 그런데 한번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에서 막 한편으로는 성공하고 한편으로는 매일 고생하는 속에서 고린도 소식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쓰는데 성령께서 그 편지가 오늘까지 보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게 했어요. 바울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의 변하지 않는 그 뚝심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성공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것만 쫓아가요. 사람이 힘들고 주저앉으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변했대요. 그래서 더 성숙해지고 훌륭해졌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초심을 잃고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조금 힘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우리 어르신들은 목사를 너무 대접을 해주세요. 그래서 먹을 것도 먼저 먹으라고 그러고 말도 맨 처음에 하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막 그렇게 생긴 것하고 상관없이 사랑하고 대접을 해주세요. 그러니요 그런가 보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의식적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버릇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어디 가서 이 테이블에 상자, 이 뭐 테이블 머리자리에 앉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목사가 말씀 전할 때나 머리자리에 앉는 거지 밥 먹는 거야. 어르신이 그 자리에 앉고 난 아무 데나 앉으면 되는데. 근데 요즘엔 거기 앉는 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앉아서 밥이 막 잘 들어가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목사를 괴로운 일이 없는 정말 훌륭한 좋은 교회인데, 편안한 교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들이 땡잡았다고 부러워한다고. 그런데도요, 우리 교인들 얼굴이 조금 뭐 이렇게 이상화되거나, 조금 막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러면요, 가슴이 절컹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건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기도해야 될 일을 소홀히 되고, 교인들의 아픔이 마음에 같이 와닿지를 않고, 어떨 때는 전화 오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저는 약하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근데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런 성공과 그런 고난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아픔과 문제와 성공에 마음이 즐거웠다가 막 무거웠다가, 정말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차근차근 쓰기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고린도 교인들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히 의지가 굳고 훌륭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돌볼 수 있었던 그 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바울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의 인내였고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거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나는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다. 바울보다 가만 들어보니까 아볼로가 훨씬 뛰어나더라. 바울은 편지는 그럴듯하게 쓰지만 실제 우리 앞에 설교할 때는 말도 더듬고 유약하고 그렇지 않더냐. 근데 아볼로 한번 봐라. 얼마나 뛰어나고 정말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더냐.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받고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야.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는 게바야. 베드로야. 어떤 사람까지 있었냐면, 야, 사람을 의지하냐? 나는 아무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그리스도파인 것을 자랑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일견 순수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자기 자랑에 불과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파당을 지어서 서로 자랑한다고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서로 이 은사가 최고라고, 내가 예배 가운데 말해야 된다고, 내가 예배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예배 가운데 방언해야 된다고 무질서하게 예배를 흐트러뜨리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우리의 능력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 은사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그리스 철학 뭐 이런 거에 막 진리를 구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헬라인이 보기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이 보기에는 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어서 시험거리가 되었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행하게 하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즘에 매일 성경에서 로마서 묵상하잖아요. 로마서 4장을 읽다가 제가 그렇게 읽었던 로마서인데도 다시 가슴을 친 구절이 있었어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구절이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게 은혜라는 것,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이 의를 행해서 아브라함이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의로 그것을 의로 쳐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아직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주셨다.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내가 믿는 교리가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복음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한국교회에 한때 유행됐습니다. 특별히 이런 대학생 선교단체나 이런 그 복음주의 그런 제자훈련하는 그런 곳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믿음 생활이 힘차고 흔들리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제자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어떻게 배우고 가르쳤냐면, 저도 새신자 교사였고 제자훈련 인도자가 나중에는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 믿으면 의롭게 해주신다. 이것에 흔들리지 말자. 이게 말씀이고 약속이니까 이걸 굳게 믿자. 그렇게 배우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해주시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그 교리를, 그 이신칭의의 그 진리를, 진리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자꾸 마음에 되새기면, 그거를 잊어먹지 않고 확인하면, 그것을 말로 자꾸 설득하면, 그러면 의롭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 교리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 교리가 안심돼서가 아니라, 하옵 어떻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지, 어떻게 불의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말도 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Amazing love, how can it be that my king would die for me? 여러분, 예수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이 안심이 된다면 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게 확신의 근거라면 정말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것은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확신이 생깁니까? 어떻게 확신이 생겨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거를 날마다 100번씩 일기장에 적는다고 확신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 뵀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백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이 목사의 말을 듣기로는 믿기만 하면 의롭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거를 새겼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라면, 한 번도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한 번도 그 무한한 긍휼의 눈을 바라본 적이 없다면, 한 번도 내 죄를 양털보다 눈보다 희게 해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보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전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아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확신과 지혜의 근원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야 믿기만 하면 의롭게 해주신대 하고 복음이 쉬워서가 아니라 혹시 그러면 한번 뭐 못 믿을 게 뭐 있어 믿어보지 이렇게 아무나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듯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보내실 때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실 때 보내신 분의 마음이 시원해졌기 때문이에요. 복음 속에서 그 마음을 알아야지 보내신 분의 사랑을 알아야지 복음이 기쁨이 되지 그렇지 않고 복음 듣기에 내 귀에 즐겁게 들린다고 내 머리에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그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될 때까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에 도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가 들을까 싶었을 거예요.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아테네에서 예수 소식을 전할 때 과연 누가 믿을까 싶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가 믿을까? 누가 믿을까? 여러분 근데 복음은 능력이라서 하나님의 소망이라서 구원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서 사는 자에게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기쁨이란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이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 누가 있으랴. 하나님 How can it be? Amazing love, how can it be? Amazing love, how can it be?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근원이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힘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성공과 은택을 하나님보다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은사 받았다고, 지혜를 얻었다고, 훌륭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서로를 높였습니다. 하나님 능력 대신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진짜 능력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득력, 그럴듯한 것으로 자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 훌륭한 교사를 만난 것이 상대방을 폄훼하는 몽둥이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자기를 높이는 교만거리가 되었고 참 잘 배운 그 지식이 예, 남을 깔보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그게 눈에 가득 차고 그걸 잊어버리기 싫어하면 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정말 은혜와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다가 하나님을 놓치기 쉬워요. 한국의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크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몸집을 지키려고 이 교회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이 교회를 지킬 만한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 그럴 만한 입장에 놓인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 교회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목사가 후계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교인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지키려다가 불법을 행하고 교회를 지키려다가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리가 되고 그 교회를 지키려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예배를 잊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라고 좋은 목사를 청빙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라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려고 함께 모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꾼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되기 위해서 좋은 목사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바뀌면 안 되잖아요. 예,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근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근본이 되면 약해도 자랑입니다. 조금 기다리게 하셔도 괜찮아요. 작아도 자랑입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요. 죽은 것 같아도 살았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자랑되는 자리까지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좋게 봐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자랑이 될 때까지. 그러면 약함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식과 은사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자라시게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싸우고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쓰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은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큰 질병이었을 거예요. 남들 눈에 잘 띄는 거였을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도 그래요. 간질이든 눈병이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막 설교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졌다고 해봅시다. 예?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도 못 읽는다고 그렇게 해봅시다. 얼마나 시험거리가 됐을까요? 사단의 가시란 얘기는 바울이 괴로웠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역하는데 큰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사단이, 야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역자냐, 저런 사람이 하는 말을 뭐 믿을 만한 게 뭐 있냐,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쓴다면 저 사람 저래서 되겠냐, 이런 유혹과 그런 미혹이 막 심했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졌잖아요. 안 고쳐졌잖아요. 그리고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이 족하다는 얘기는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병은 네가 고칠 만한 게 아니니까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족하다란 얘기는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족하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더 바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받은 자리가 하나님 아들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쓰신 가시관이 하나님의 아들이 쓰실 수 있는 가장 빛나는 면류관이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어야 될 자리였듯이 바울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영광과 족한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만족이 된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면류관인 것을 알 수 있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게 누가 있사오며 이 땅 위에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나이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부터 기쁨과 능력에 가득 차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드릴 찬송이에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수장절날 다 하늘나라에 거둬들여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할 찬송이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Why not today? Why not today? 왜 오늘 못하겠습니까? 왜 오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교회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Why not today? 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영광이 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세상의 대박이고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인 것을 찬송하고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지난주 예배 시작하면서 주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도 그 찬송을 부르려고 해요. 영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on which the Prince of Glory died. 내가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제가 이 찬송 처음 들은 게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제 아내가 대학교 때 마포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언니랑 살았는데 거기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라디오 테이프를 틀었는데 아마 은근히 찬송가 들으라고 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카펠라로 이 찬송가를 아주 고전적인 스타일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아카펠라 여러분 아시듯이 아카펠라는 악기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막 울리는 소리 에코가 많이 들어갑니다. 가사를 정확히 알아듣기가 참 어려워요. 전 그때 예수 믿지도 않았고 찬송가 이 찬송가를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가사가 들렸어요. 우리 와이프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가사가 똑똑히 들리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신기합니다.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놀라운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 얘기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얘기를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 죄가 달린 것, 거기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볼 때까지 십자가 그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On which the Prince of Glory died. 하나님의 아들이 불쌍하게 못에 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참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왕이 있어야 될 곳인 것을 알 때까지 이거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을 알 때까지 주님 앞에 거하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On which the Prince of Glory died. My riches gain I count but loss. 내가 아무리 가지 누리고 자랑했던 것들이라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Pour contempt on all my pride. 혹시 교만하였다면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였다면 통분히 여기고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내 모든 경멸을 내 교만에 쏟아 분노라. See from his head, his hands, and his feet. 못 박히신 주님의 머리와 가시관 쓰신 머리와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내가 보니 sorrow with love flow mingled down. 그냥 주님이 고생해서 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It as such love and sorrow meet. 그렇게 슬픔과 사랑이 완전하게 만난 적이 있었던가?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이 그냥 조롱받은 비참한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쓰셔야 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는 쓰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인 것을 볼 때까지. Were the whole realm of nature mine. 온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여도 That were a present far too small. 주님께 갚기 위하여 바칠 때 얼마나 작은 재물이 될 것이냐. Love so amazing, so divine. 이렇게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demands my soul, my life, my all. 내 영혼과 내 목숨과 나의 모든 것을 바치라 하는 것. 여러분, 온 세계 만물과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뭐가 큽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크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 자랑거리란 건 가진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내 능력이란 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뭘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것이 온 세상 만물보다도 하나님께 더 귀하다는 것을, 내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내 능력과 지혜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인 것을 볼 때까지, 볼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